꽃잎 인연. 몸끝을 스치고 가니는 몇이었을까? 마음을 흔들고 가니는 몇이었을까? 저녁 하늘과 만나고 간 기러기 수만큼이었을까? 앞강에 흔들리던 보름달 수만큼이었을까? 가지 끝에 모여 와주는 오늘 저 수천 개의 꽃잎도 때가 되면 비 오고 바람 불어 속절없이 흩어지리. 살아있는 동안은 바람 불어 언제나 쓸쓸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도 빛발과 꽃나무들 만나고 헤어지는 일과